조선 기자동맹 창립 이른돌 기념 보고회가 18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조선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출판 보도기관 일꾼들 기자 언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 기자동맹 일꾼들과 전체 동맹원들에게 벌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란 축하문에서 조선 기자동맹은 위대한 수경님들의 탁월한 붓대중시, 언론중시 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태어나고 자라난 주체의 혁명적 기자 조직이며 기자 언론인들이 당과 수경을 붓과 마이크로 옹이하고 실력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위력한 사상여행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 기자동맹은 지난 70년간 혁명과거 언설에서 청대와 함께 붓대의 역할을 강화해 오신 위대한 수경님들과 우리 당의 독창적인 붓대 중시, 언론 중시 사상과 용도를 정직하게 받들어 기자 언론인 대우를 사상과 신념의 순결체로 튼튼히 꾸리고 우리 당 사상 진지를 억척같이 타지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축하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